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إِنَّا أَنزَلْنَاهُ فِي لَيْلَةِ الْقَدْرِ وَمَا أَدْرَاكَ مَا لَيْلَةُ الْقَدْرِ لَيْلَةُ الْقَدْرِ خَيْرٌ مِنْ أَلْفِ شَهْرٍ تَنَزَّلُ الْمَلَائِكَةُ وَالرُّوحُ فِيهَا بِإِذْنِ رَبِّهِمْ مِنْ كُلِّ أَمْرٍ سَلَامٌ هِيَ حَتَّى مَطْلَعِ الْفَجْرِ 선실로 하나님은 거룩한 밤에 이 계시를 내리나니 거룩한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오. 거룩한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훌륭한 밤으로 이 밤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강림하여 아침 동녘까지 머무르며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더라.